앞뒤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죠. 자,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70여 명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좋아했던 애굽의 왕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어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는 두 번째 정책 실시를 합니다. 그것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이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하자 바로왕이 두 번째로 택한 정책은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을 살해를 통하여 출생을 막아보려 했던 이 정책이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한 이유는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정책이 2장에 나오는데 아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던져버려라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정책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때에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에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성 산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지요?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여자분들은 사람의 수에 끼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20에서 60세까지 남자만을 계수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사람의 축에 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산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그 옆에서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고 해산해준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파는 의학과 약학을 배우고 전문적인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또 경험이 많고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했던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산파들이 아기가 나올 때 작대기를 들고 있어서 아기가 나오면은 쉽게 낳도록 작대기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산파들이 신령한 것이 있어서 안수하여 능력을 행사해서 아기들이 쏙쏙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산파들은 그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두들겼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성입니다. 산파입니다. 평범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산파의 이런 행동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인간과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져서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 원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세상은 이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을 통하여서 창조의 원래 역사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늘 세상은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세상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이며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왕 바로이고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며 바로는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원래 회복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산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것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려면 서울대를 나와야 하고 외국을 경험해야 하고 부를 가져야 하고 권세를 가져야만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목회대학원에 와서 자기 교회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주간에 두 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친구 목사는 잠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남포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살한 곳은 대치동에 사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학생입니다. 서울대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어머니입니다. 이 두 분이 한 주간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자살한 이유는 친구 목사의 말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학교부터 집, 학원 이틀 안에서 계속해서 엄마의 아우성에 의해서 6년을 다녔고 엄마는 기어코 서울대를 합격시켰답니다. 유서가 그랬습니다. 엄마 속이 시원하시죠? 그러고 떨어져 죽었답니다. 또 한 분은 어머니입니다. 서울대를 넣기 위해서 죽으라고 아들을 고생시켰답니다. 아들이 서울대를 못 들어갔습니다. 지방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도에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의 소원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특심이 있사오니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결과물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를 이기기 위해 세상의 권세를 달라는 것이 교회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깨겠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이길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아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없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해 가고 보존해 갑니까? 누굽니까? 사람의 축에도 끼지 않은 여자이며 산파들입니다. 바로와 대왕의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고 완성해 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이며 가장 힘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는 이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바로와 대항할 세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와 여자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쓸모가 있거나 위험하는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래 가시는데 여러분이 부가 많아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많은 학문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평가에서 하찮은 지위에 있고 미미한 존재이고 매일매일 노동에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일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월세방에 살고 있어도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이 산파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조건을 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산파가 아닙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도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골라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아닙니다. 인간들 중에 보다 나은 자를 불러서 능력과 헌신을 받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적으로 채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하나님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의 근거이시고 하나님의 내용이신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을 만드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산파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두 산파에게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바로왕의 명령을 떨어졌습니다. 바로왕은 그냥 한 인간의 명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을 대표하며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자의 명령입니다. 피천한 산파들이 여자들이 피라미드 문명국의 대왕이 내린 어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격화된 왕명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최고의 통치자의 신으로 여겨지는 애굽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최고의 통치자의 명령을 밑바닥에 있는 여자들이 거역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왕의 명령을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자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산파들이 겪었음직한 갈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명령을 거부하자 바로 왕이 불러옵니다. 이놈들 어찌해서 그랬느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합니다. 어찌하여 단순한 의문사의 기능을 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는 의미가 재판이 된 겁니다. 동시에 예측이나 상상을 넘어가는 당혹스러움을 담아서 아니 절대 거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한낱 여자이며 산파의 신분으로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상식과 일상의 삶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편에 서는 것이며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함으로 바로 왕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대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여러분의 사소한 현실에서 오늘이 그날이 그날 같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세상 왕의 통치에 거부하는 이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직업, 큰 성공, 큰 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산파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선택의 순간이십니까? 어떤 것이 따라야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선택을 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산파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차 문을 열고 옷을 벗고 나오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거나 대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나 경찰서에 누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 방식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순종의 싸움이 열려 있습니다. 제발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자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산파입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의 권세를 깨십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또 아빠들,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속상할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여줄 것인가를 싸우셔야 합니다.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싸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리개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상상치도 않았던 장애물도 있기도 합니다. 함께 할 줄 알았던 우리 김용배 목사님이 한양교회를 담임 목사로 후보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되어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분립개척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제 여 목사님과 오이상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싸움을 우리 교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십니다. 죽음 아래 들어감으로 부활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을 때에 부활이 있고 부활하자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서 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권세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 생명과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삼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펴주세요. 어머님께 감사하다. 꺼졌어. 여러분이 뭐 집에 가셔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보셔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엄마입니다.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똥칠을 포기하지 않은 것.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선택을 하며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목욕탕을 청소하고 벽돌을 나르고 아빠와 함께 병원비가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영의 집사는 우리만큼이나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고 그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산파와 같이 작은 거북, 작은 몸부림, 작은 용기, 그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보존되어지며 만들어져 갑니다. 산파는 살리는 자였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의 역사 참여에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방자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려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권 때문일까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인권 때문일까요?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를 말하는 사람처럼 윤리적 책임 때문일까요? 생명 경외 사상에서 말하는 철학적 양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동족이라는 민족주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7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산파들이, 그러나 산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로 21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산파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The midwife feared God.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이것이 세상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두드려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신앙적인 이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숨의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보여주는 행동일 뿐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했죠. 잘생겼죠. 일 잘하죠. 또 보디발이 충리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범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내면을 봤더니 신앙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요셉의 겉모양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지만 더 크게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자이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에 불과했고 아무리 무서운 명령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명령이 없음을 기억했던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천웅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20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그러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산파와 여성으로서 참여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파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산파처럼 내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